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조선인 중동교육실시 이른돌 기념 청년교육일꾼 대회에 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제1조선인 중동교육실시는 동포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주고 싶어하던 제1동포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애국인재들로 튼튼히 키워 주체적 제1조선인 운동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민족교육 사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어 일본 땅 곳곳에 조선학교를 훌륭히 일도세우고 민족교육의 강화 발전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청년일꾼들과 각급 학교 교직원 동포 학부모들을 비롯한 제1동포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평가하며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제1조선인 중동교육실시 이른돌 기념 청년교육일꾼 대회가 경의하는 김정은 본수님의 교육중시, 인재중시 사상을 민족교육사업 전반에 철저히 구현해서 민족교육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는 역사적인 대회로 빛나게 장식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회 사업에서의 성과를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